내 거라고 말하면 내 거라고 찍으면 내 거가 되는 거니 정말 그런 거니 자기가 좋아서 내 거라고 찍었어 사랑에 빠졌으니까 누구나 사랑은 찍는 게 임차 말 못하고 속해온 사랑을 싫어 지금은 내 거가 되는 거니